찬송가의 가사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가사가 있죠. 이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 가사 같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이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인생의 길들이 막히고 계획이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계획이 망그러지고 길이 막히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길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아가는 순간 손을 대는 일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지만 여러분, 목회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혀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나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려고 했는데 가사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계획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길이 막힌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인생이 막힌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계획과 꿈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기쁨 가운데 있다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론들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라는 청년을 전도여행 가운데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2차 전도여행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마가가 그냥 미웠고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도여행은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많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바나바와 마가를 포기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실라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전역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도 이르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대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대요. 네. 이 디모데가 믿음이 참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 줄 정도로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지역 교회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또 이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15장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할례 주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인데 이 디모데를 보고 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디모데는 로마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가는 곳 중엔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어질 거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아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같아져야 돼.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 더베 이런 지역으로 다닐 때에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신라를 통해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나름 잘 풀리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좋은 두 명의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 7절에 계속 나오는 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아시아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가 아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역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뭐 갈라디아 지역, 뭐 비두니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터키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거기에 에베소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당시에 나라에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 박해자들이 잔뜩 와서 바울을 죽이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나오는 비두니아, 드로아, 아니 무시아 이런 데는 지금 바울이 있었던 지역, 아까 디모데를 만났던 지역에서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그가 계속 올라가요. 예. 계속 올라가는데 그곳에서도 결국에 복음의 문이 막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 7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고요. 이거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르렀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터키와 그리스가 서양과 동양을 나누는 경계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걸로 인정했다라고 해요. 그러고선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마을 사모드라게라는 마을과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큰 성에 이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회당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임, 남자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성 밖에 있는 뭐 그 어떤 광장이나 빨래터 같은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요. 거기에 갔더니 강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를. 그 사람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비단 옷감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마음이 열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얼마나 준비하면서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가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신라를 선택하고 디모데를 선택하며 신중하게 사람들을 가렸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그 계획대로 일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들이 막혀지고 자신의 계획이 꺾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막 지역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지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6절부터 있는 말씀들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지도를 한번 펼쳐주세요.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이라는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말씀해 보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 섬으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하러 떠납니다. 근데 바울은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땅을 따라서 이 다소로 해가지고 육지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지가 여기였거든요. 요 지역을 이 육지를 따라갑니다. 다소를 지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이곳으로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고 싶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요쪽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여기가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말씀해보면 길이 막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7절 말씀에 나오는 무시아, 비두니아라는 곳은 이 북쪽 지역이에요. 이쪽 위로.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맨 끝쪽에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없게 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는 여기 있거든요. 이 터키 땅의 맨 끝에 이 트로이라는 지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이쪽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을 이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까지 나아간 게 2차 전도 여행.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지도를 보시고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힐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 에베소로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났던 지역에서 지도로 보면 서남쪽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가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북쪽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그의 전도도 북쪽 끝에서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서북쪽으로 이동해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간 거예요. 그냥 말씀이 짧게 나온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힐 때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고집을 피우며 무조건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 길을 열어버리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여러분 포기하지도 않았지만 한 가지 길을 고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계획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의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6절 말씀 앞에 읽었듯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힘쓰고 노력했는데 이번에도 뭐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갈 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길이 막혔는데 그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건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무엇을 보았대요? 환상을 보았대요. 근데 언제 봤대요, 여러분? 밤에. 어떻게 봤을까요? 곤이 자는데 꿈에 착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고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성경에도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대요. 오늘도 보면 환상을 봤대요. 여러분 이 환상은 성경에 보면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길을 꼭 열어주십시오. 아시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아시아의 길이 막혔을 때도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물론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의 확신으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오늘 구절에 나온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질까요? 기도합니다.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때로는 내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더 길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중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차근차근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보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바른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미신은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보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왜 왔어? 물어보잖아요. 왜 온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신의 뜻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요즘 대학 가야 되는데 이 대학에 꼭 붙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부적도 쓰고 뭐 아니면 기도도 하고 아니면 뭐 그 무당 굿도 해서 돈도 내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라는 것이 여러분 미신입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신을 움직이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저는 아시아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하겠습니다. 안 되면 40일간 기도 탑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다른 길들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붙잡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꿈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욕망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최선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는 자리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하시는데 보다 보면 꿈도 제대로 기억을 잘 못하셔. 뭐는 또 있는데 그 다음은 잘 기억 안 돼. 여러분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개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건너와라고 안 하셨어요. 분명하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사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특별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브라질인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내 계획만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내 계획이 막히면 내 계획을 풀어달라고 내 계획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해도 애쓰고 오래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을 보며 그 뜻 안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근데 그건 더 위대한 역사고 위대한 꿈입니다. 길이 막히고 계획이 무너질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는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일 이후에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나는 로마에도 가보리라. 여러분 그런 꿈의 사람으로 그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계획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통해 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어렸을 적 어머니가 병세가 위독해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급히 말을 달려가지고 의사를 부르러 가는데 마음은 너무 급한데 말이 마음만큼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의사를 데려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픔에 잠겼던 포드가 슬픔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보다 빠른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데 그의 인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포드 자동차라는 것들을 만들고 나중에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고요. 포드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시에 어떤 자동차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포드 회사의 전신인 회사인데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더 드리머라는 이름이었어요. 꿈꾸는 자. 여러분 누군가는 실패하고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모든 꿈을 내려놓고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장면을 많은 역사학자들은 가장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이 서양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여기까지 나아갈 계획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터키 지역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곳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을 그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복음이 서양으로 처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양이 서양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서양 문명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발걸음이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크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도, 북쪽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막혔을 때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찾아 건너갈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위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에 가면 사도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바울은 이전까지 보면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10명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당시에 사도바울이 다녔던 주요 도시에는 1,000명, 2,000명씩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고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게 자기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식일날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도하러 갔을 때 이곳은 자기의 생각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곳이에요. 내 생각에는 별로 일이 될 것 같지 않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가 아닌 아시아 혹은 북쪽에 있었던 비두니아 같은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요,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 옷감을 팔고 있었던 루디아를 만나는데, 여기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색깔, 염색한 옷을 파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최고급으로 자주장사라고 하는 실크에다가 염색을 해서 옷을 파는 건 아무나 못 입는 옷인 거예요. 예. 귀족 중에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명품 같은 거예요, 명품. 명품 옷을 파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는 지역을 오늘 또 어디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두아디라시에서 살고 있었던 옷감 장사의 루디아래요. 두아디라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지역. 바울이 그렇게 꿈꾸며 전도하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에 집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해외 무역을 하는지 지금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하는.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이 여자 어떤 여자였을까요? 오늘날로 하면 성공한 여성 CEO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이 이만한 사업을 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남편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아마 빌립보에서도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꿈꾸며 전도하고 싶었던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도 영향력을 끼치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의 계획대로 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못 가지만 2차 전도여행의 후반에 에베소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막 세워져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루디아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보다 더 좋은 루디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오인균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을 쫓아내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들,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터져나가고 간수장의 집에서 또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들, 회당보다도 더 위대하게 루디아의 집과 간수장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 지역의 중요한 교회와 선교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내 꿈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리고 내 계획이 꺾였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여시는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그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고 길들이 열리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던? 그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인생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국에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귀한 곳들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믿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석환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달라스에 가셔서 이제 베이어 대학교인가요? 거기 무슨 이제 학장, 7회 학장 같이 갔는데 본인 말로는 그러시더라고. 가시면서 참 감사한 게 자기가 아는 안에서는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 치대 나오고 미국 와서 교수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주요 미국 치대 대학의 학장이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근데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기 1년 반쯤 전에 우리 조석환 집사님 그 다음에 연진 자매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계속 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학장님이 자기 이제 마켓 대학에 있었던 학장님이 테뉴어를 신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젊은데 또 테뉴어를 신청하라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학장님이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수들에게 테뉴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이것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뿌리도 내리고 자기 이제 안정적으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또 교회에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었는지 몰라요. 그때 자기가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학장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막히고 자기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도 자꾸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렵고 막 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려고도 하고,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고 그러고, 어린 마음 같은 시간이 가득 채워질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은혜가 들어가면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어려운 시간이죠. 기대했고 소망했고 몇 개월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나쁜 일도 아니고 그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유학하면서 빚이 많아서 헌금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자기가 퇴니어 되고 월급도 올라가면 헌금도 제대로 내겠다고 얘기해요. 다 좋은 결심만 했는데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느 순간에는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체념하는 듯, 근데 그냥 있는 것처럼. 1년이 지나고 테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실망했던 것들이 있고 자기 계획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엉킨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테니어가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쨌든 달라스에 있었던 자기 PhD 받았던 교수님한테 자기 이제 있는 대학에서 테니어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인사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학장님이, 그 학교에 있었던 자기 담당 교수가 그 대학의 학장이었는데 전화를 한참 듣고 축하해 준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자네 이쪽으로 올 수 있나? 갑자기 자기가 올해 은퇴인데 6개월 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후임을 구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아무도 다 자리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합당한 사람들이 없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조석환 형제님 집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이 꼭 와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석환 집사님이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미러키까지 오게 되고, 또 자기가 테니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도 꿈이 꺾이는 것 같고, 물론 힘들고 어렵고 절망됐지만 집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또 구하고 찾고, 실망되고 낙심되지만 또 주님의 뜻들을 찾고, 근데 결국에 가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 내가 거기에 학장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최선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더 높은 자리, 세상에 더 좋은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얼마나 일일일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신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미국에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아주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좋은 설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이었어요. 교회가 한참 성장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성대가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득불 강단을 떠나야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고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신학교에 가고. 교회를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과 노력을 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막혀지고 자기의 계획이 꺾이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쩌면 폐인이 될 수도 있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커싱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목사의 길이 되는 걸 막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패자로 만드실 이유가 없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요,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들이 되어져요. 오늘날까지 커싱 목사님이 적은 찬송가들이 몇 곡이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르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람 끊을 자 아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이런 찬송들을 적어내요. 커싱 목사님이 물론 목소리가 쌩쌩해서 그 지역교회 한 군데에서 섬겼어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겠지만, 여러분, 커싱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몇십 년의 세월 가운데도 전 세계에 그분의 찬송가가 번역되어 그분이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가운데 울려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커싱 목사님이 세웠던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꿈보다 더 큰 꿈을 그분을 향해 가지고 계셨고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있음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드가 게스트라는 분의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려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의 길이 막혀 있어서 내 꿈이 꺾어진 것 같고 내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예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는 체념하여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과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시는 비전의 자리가 되어질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내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의 꿈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보다 높고 크다는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심을 막으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을 여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함께하심, 예비하심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